고 현철이 동지와의 연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이 동지와의 연결식이 5월 22일 오후 신밀의 애국열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결식에 참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종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송 지휘송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사릉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군기들과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열사릉 입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이 동지의 영구를 맞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고인의 유해를 앞세우시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유가족들과 함께 열사릉에 오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결식에 앞서 신밀의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고 현철이 동지와의 연결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종천 동지가 애도사를 했습니다. 고 현철이 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드높은 신심과 활력에 넘치어 위대한 승리를 일으켜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군사활동가와 연결하게 되는 비통함을 담아 180발의 조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심으로 존경하고 더없이 아껴오신 귀중한 혁명의 원로와 연결하는 슬픔을 들으시며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평생 그 어떤 가식도 변심도 없이 당과 수령을 신념으로 양심으로 의리로 받들어온 로혁명가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뜨겁게 회욕하시며 비분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화한 진종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한이 묘에 진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종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생애와 불멸의 공적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옥센 뿌리가 되어준 고 현철이 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연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선군길을 생각할 때면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 유능한 정치군사 보좌관이 되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충직하게 받들어온 현철이 동지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수령의 성스러운 역사 속에 빛나는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최고 정화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 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조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고귀한 덕과 정신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협,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 무력의 눈부신 강화 발전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중앙의 혁명 사상과 위협에 무한히 충실하여 온 견실한 혁명가 현철의 동지는 위대한 수령의 한없이 고귀한 추억 속에 주청령의 전국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 속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